조세희 씨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줄여서 그렇게 불렀었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70년대에 청춘을 보낸 30, 40대의 선배들 중에는 이 난쏘공을 통해서 불평등한 사회를 깨달았다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동안 마치 땅에서 사라진 것 같았던 작가 조세희 씨가 곧 우리 곁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쓴 장편소설 한 권과 함께요. 이번에는 또 우리에게 어떤 세상 보기를 가르쳐줄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가 최근에 신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70, 80년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배반하고 현실에 안주해 있는 세상이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거짓없는 진실에 기대를 갖고 있고 그들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들이 많다.

할리우드의 대작 오락 영화들이 올여름에 우리 호주머니를 노리고 대거 상륙하고 있죠. 벌써 슈퍼마리오나 클리프행어 같은 작품들은 개봉을 했고요. 주라기 공원은 곧 개봉 예정이라고 하죠. 또 7월 말쯤에는 라스트 액션 히어로까지 개봉된다고 하네요. 자, 라스트 액션 히어로 중에서 들어본 그룹 에어로스미스의 노래 Dream On이었습니다. 아, 이 영화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나이가 출연하죠. 바로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연을 맡았고요. 이 밖에도 안소니 퀸 그리고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르 역을 맡았던 F. 머레이 에이브라함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요, 마지막 보이스카웃의 존 맥티어넌이 맡았고요. 자, 오늘은 새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 레인맨, 벅시 등을 연출했던 메리 레빈슨 감독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가 컴비를 이룬 토이스입니다. 장난감, 이 어린이들의 소재를 통해서 제국주의의 불식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래서 미국 개봉 당시에 꽤 화제가 되었었죠. 자, 먼저 삽입곡부터 들어보죠. 애냐의 노래입니다. 에브다에. 우리 전통 민요의 장단과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 건초나 뭐 풀냄새 막 이런 것이 나는 것 같아요. 영화 토이스 중에서 애냐의 에브다이였습니다. 제보 장난감 회사 사장 케네스 제보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레슬리, 로빈 윌리엄스 역시 아버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죠. 그런데 제보 사장은 죽기 전에 회사의 경영권을 동생 릴랜드 장군에게 넘겨줍니다. 아들 레슬리의 성격이 너무 낙천적이라서 사장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월남전이 끝난 뒤에 변변한 전쟁도 없었던 데다가 또 공산 국가가 문호를 개방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에 싸울 상대가 없었던 이 릴랜드 장군. 그는 장난감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유능한 특수부대 요원인 아들 패트릭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비밀 계획을 세웁니다. 진짜 무기 같은 장난감을 개발해서 전자오락에 푹 빠져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자는 것이죠. 이 계획을 막기 위해서 레슬리가 지휘하는 장난감 팀이 공장에 잠입하고 이를 눈치챈 릴랜드 장군은 장난감 무기를 출동시킵니다. 장난감 인형들과 장난감 무기들이 벌이는 환상적인 전투.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건 싸움인 것이죠. 이 영화는 한편의 환상입니다. 녹색 언덕과 하늘이 마주치는 곳에 자리 잡은 장난감 회사. 이곳의 내부 세트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이 영화를 위해서 개발된 각종 기이한 장난감들도 아이디어가 참 새롭다고 하네요. 특히 그 연기가 나는 자켓이라든지 어지러운 헬멧, 또 인형 머리 모양의 플라스틱 가발 이런 것들은 실제 장난감으로 상품화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장난감들이 펼치는 양심과는 무관한 전쟁. 그 결과 글쎄요 어떨까요? 이 릴랜드 장군의 아들 패트릭 역에는 유명한 랩 가수 LL Cool J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스 짐머가 음악을 맡은 이 영화에서 그가 직접 작곡한 메인 테마 들어보죠. The Closing of the Year. 역시 한스 짐머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영화 토이스 중에서 한스 짐머가 작곡한 메인 테마 The Closing of the Year 아주 환상적인 곡이었습니다. 말리 메틀린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그 맑은 두 눈을 반짝거리면서 윌리엄 허트와 수화로 사랑을 나누던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의 사라 이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죠? 생후 18개월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이 농아 배우가 최근에 서스펜스 드릴러물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국내 개봉 제목은 말리 메틀린의 어두워질 때까지 원제는 Walk Until Dark입니다. 수백만 달러가 걸린 강도 살인사건에 연루된 마이크는 이 마라톤 트레이너인 줄리안, 말리 메틀린에게 도움을 청하죠. 하지만 마이크는 얼마 안 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친구 벤과 함께 사건에 뛰어드는 줄리안. 하지만 범인들은 줄리안을 제2의 희생물로 지목하고 그녀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벤과 사랑에 빠집니다. 드디어 그 범인들과 맞서게 되자 그녀는 자신의 약점인 청각장애를 무척 슬기롭게 역이용합니다. 비디오 테이프과 입술 그리고 무선 호출기. 이것이 그녀가 사건 해결에 이용하는 기상천외한 무기들인데요. 글쎄요. 그것을 가지고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것은 영화 속에서 직접 찾아보시는 게 더 좋겠죠. 원래 이 작품은 희곡으로 쓰인 원작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감독은 The Burning Bed를 연출한 로버트 그린윌드고요. 말리 메틀린 외에도 마틴 쉰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자, 조안 알마트레이딩이 부르는 윌라우 영화 속에서 듣겠습니다. You know I listen. Try to get a message to her. And if it's money you want, trouble have, whatever you want me to, all you gotta do is ask. I said I'm strong. L'amore mi ha rifamato. 타이틀로 사연을 보내주신 김우정 씨. 한 달 반 전에 푸들 뚜뚜가 세상을 떠났다면서 아주 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곡이 좀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화 속임 엠마뉴엘 부인 중에서 라묵 레메 출연을 했던 실비아 크리스탈이 직접 불렀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승원 씨가 형원이 즉 아기 곰푸의 18번째 생일을 아주아주 축하한다고 적어주셨고요. 또 버틀릭이라는 곳에서 엽서가 왔습니다. 레드 버틀러도 아니고요. 비틀주스도 아니고 릭베이송도 아니고요. 이 버톨릭이네요. 버톨릭이 뭐냐면요. 서울대와 이대 법학과 카톨릭 신자들의 모임이라는데요. 자, 이 곡 어떻겠습니까? 인천 남동구 간석아파트의 서희경씨, 릭베송이 감독한 영화 그랑블루 중에서 그랑블루의 서곡입니다. 하이틀로 신청해 주신 윤순옥 씨, 역시 잘 들으셨나요? 영화 그랑블루 중에서 그랑블루의 서곡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그 과거 장면이 전부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가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는데도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깊고 그 파란색에 못지않게 참 그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것이 아마 이 흑백 영화가 가지는 그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흑백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이 상상력을 넓혀준다는 것, 그것을 꼽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아주 제한되어 있지만 상상력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검은색과 흰색, 빛과 어둠, 이것만으로 이루어진 스크린에서 의미의 보물찾기를 벌일 수가 있죠. 흑백 영화 중에서 모노크롬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린 영화가 바로 로렌스 올리비에와 멀 오베른 주연의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애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었죠. TV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야, 음울한 실내 풍경, 이런 것들은 주인공 히트클리프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그 단색의 장점을 있는 대로 다 동원했다는 그런 찬사를 받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흑백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현실입니다. 우선 전문적인 흑백 촬영기사들이 모두 일선에서 은퇴하는 바람에 그들을 구하기가 일단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흑백 필름을 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모든 사회구조가 컬러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영화 필름을 조달할 재주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컬러의 홍수 속에 흑백 영화의 매력이 돋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제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아주 멋진 흑백 영화들이 만들어지지요. 마틴 스콜세스 감독의 레이징 볼이라든지 데이빗 린치의 엘레펀트 먼 같은 그런 영화들이죠. 특히 엘레펀트 먼은 만약에 이 영화가 칼라였다면 기껏 괴기 영화에 지나지 않았겠지만요. 흑백이었기 때문에 코끼리 인간 존 메리크의 비극성이 조금 더 강조됐고 또 관객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비평가들의 찬사였습니다. 아마 소식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번에 발표한 신작 쉰들러의 리스트가 거의 모든 부분을 흑백으로 처리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답니다. 이 영화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스필버그는 이 암울했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흑백 필름을 사용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를 계기로 이제 모노크롬의 예술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계속 흑백으로 영화가 나가다가 천사가 사람으로 바뀌자마자 칼라가 되는 영화가 있죠.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듣겠습니다. 피터 한트케이 씨를 낭독하는 그 장면과 또 이 영화의 테마입니다. Als das Kind Kind war, ging es mit hängenden Armen, wollte der Bach sei ein Fluss, der Fluss sei ein Strom und diese Pfütze das Meer. Als das Kind Kind war, wusste es nicht, dass es Kind war. Alles war ihm beseelt und alle Seelen waren eins. Als das Kind Kind war, hatte es von nichts eine Meinung, hatte keine Gewohnheit, saß oft im Schneidersitz, lief aus dem Stand, hatte einen Wirbel im Haar und machte kein Gesicht beim Fotografieren.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의 테마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벌써 54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제가 다 모아놨다가 지금 들려드리는데요. 하이텔로 보내주신 전상기 씨, 그리고 오랜만에 편지 보내주신 소창랑 학생, 전북 1위 갈산동의 이동주 학생, 은평구 가련동의 현희 씨, 대구 남구 대명육동의 미현 씨, 대구 대봉일동의 박소윤 씨, 광주 북구 오치동의 조옥주 씨, 대전 대덕구 비례동의 김기만 씨, 그리고 경기도 양주에서 영화음악을 좋아한다는 제이 씨, 이런 여러분이 소개해 주셨네요.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유덕허가 옥상에서 쓸쓸하게 맥주를 마실 때 그때 흐르던 곡입니다. 치헤이더 궁지엔 추륵 같은 공간, 비욘드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세요. 生命总是不断在等候，孤独的流浪，明天又会怎么样？多少我的无奈在前方，走在漆黑的空间，光明只是个起点。为了当我背上一切后悔也放手，一个看到你的泪在流，总是一个永远美丽的伤口，哦，留在我心头。也许不会太抢走，城市还是温暖的时候，美好的时光仿佛总是太短暂，你有你的未来与梦想，走在漆黑的空间，